선섭남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 가오 한양 낭 군님 날 다려 가오 힘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내 하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이뤄라 광실 높은 집에 고풀토리 선자 주녀을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연치푼 주랴 면경 석경 주랴 옥지 딴 머리 야네 그